주남매 뜨거운 햇빛 내 철모를 내려조이네. 무거워진 잠들 속에 그대 편지 뜯어보네. 하얀 종이 파란 글씨 한자 한자 새겨있네. 꽃과 같은 그대 모습 내 눈속에 아름지네. 대지를 물들인 저녁 노을 새카만 내 얼굴 반겨주네. 땀 냄새에 녹색 유니폼 무거워진 숲속 헤맬 때 내 종소리 불꽃 품으며 바위 틈을 겨루보네. 언젠가 달 밝은 밤 그대에게 편지 썼네. 가고 싶은 내 고향을 그리면서 편지 썼네. 하고 싶던 그 한마디 못다 하고 헤어졌네. 아까운 내 마음을 그 편지로 전하였네. 대지를 물들인 저녁 노을 새까만 내 얼굴 반겨주네. 땀 냄새에 녹색 유니폼 무거워진 숲속 헤맬 때 내 종소리 불꽃 품으며 바위 틈을 겨루보네.